남조선 요남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들이 11일 남조선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킨 채 미국의 전쟁 괴물을 끌어들인 황교안을 비롯한 괴뢰 보수 패당을 규탄했습니다. 한편 10일 남조선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기업협회가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